내가 왜 그랬을까 그땐 그런 성격 아닌데 그땐 너한테만 왜 그랬을까 네가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란 걸 이제 알았어 내가 생각해도 못했어 잘 참아줬어 그때 네 기분 어땠어 웃고 싶지만 이미 내 옆에 없는 너 힘들어도 항상 내게 웃어주었어 왜 자꾸 생각이 나 넌 어떻게 지내니 내가 미안해 돌아가고 싶지만 널 위해 내가 비켜줄게 왜 말이 없니 이제 맘도 없니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넌 어때 아직 널 원해 이러면 안 되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요즘 넌 어때 그땐 몰랐어 너무 쉽게 생각했고 혼자 우는 널 보고 싶지 않았어 Oh baby 지금 후회하고 있어 Oh oh oh 내가 생각해도 못했어 널 혼자 뒀어 그때 네 기분 어땠어 먹고 싶지만 이미 내 옆에 없는 너 힘들어도 항상 나를 안아주었어 왜 자꾸 생각이 나 넌 어떻게 지내니 내가 미안해